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6월 4일 토요일 저녁 한 7시 막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시간 기준이고요. 네, 혹시나 또 모르실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T1이고요. 저는 종교철학과 조지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N1입니다. 저는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구정 그냥 설이라고 해야죠. 네, 네 설 때 좀 한 주 쉬었잖아요. 쉬었죠. 네, 어떻게 좀 잘 쉬셨어요? 잘 쉬었습니다. 네. 네. 뭐 하셨어요? 아, 저는 도깨비를 봤어요. 저희 지금 아내가 네. 빠져가지고. 네. 저는 이틀 전에 보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 오전에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딱 어제 3일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봐서 어제도 네.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 봐서 끝냈어요. 굉장히 빨리 끝냈죠. 생각보다 재밌었나 봐요. 덫에 걸린 거죠. 뭐 끊을 수 없는. 보는 와중에는 막 너무 너무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스토리가 이미 시작이 돼서 네. 그 플롯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뭐 읽을 수가 없는 거라서 그쵸. 봐야 되는 거라. 네. 보셨군요. 시간이 예. 하나 한 편당 1시간 30분인데 16화까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운을 받으면서 몇 번 줄까 고민했는데 마음이 허전했는지 네. 다 다운을 받았어요. 아니 뭐 네. 설에 혼자 지내시려니까 적적하기도 하시고 네. 그러겠죠. 근데 이제 한 3일 전부터 그걸 보면서 네. 생활 습관을 좀 바꿨어요. 좀 밤에 일찍 자는 걸로. 그래서 한 10시 반이나 11시 예, 무조건 불을 끄고 네. 샤워를 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네. 항상 뭐 늦게 자니까 제가 네. 2시 막 이렇게 네. 책 읽다가 자니까 네. 아침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10시 반이면 불을 끄고 눕자. 그래서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뒤척뒤척 하다가 깨면은 한 4시 반이나 5시 반 이렇게 돼요. 일찍 일어나시네. 네, 그럼 이제 일어나서 트레드밀을 하면서 도깨비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한 시간은 넘게 트레드밀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도깨비 한 3분의 2까지 보고 네, 도깨비를 의지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시간 트레드밀 하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해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앉아서 도깨비를 보다가 네. 또 자요. 그럼 또 한 10시 이렇게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네. 씻고. 네. 근데 이제 일찍 자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훨씬 네. 하루가 길어지고 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앉았어요. 5시 반쯤에 일어나서 트레드밀 하고 도깨비 계속 보면서 뭐 시리얼도 먹고 빵도 네. 먹고 커피도 마시고 네. 이렇게 한 11시까지 봤나? 그러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 왔죠.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하고 네.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아주 알찬 하루를 보내셨네요. 네, 도깨비도 보시고 도깨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위기감이 든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한국 드라마 도깨비 네. 훌륭한 드라마지만 네. 여기에 빠져서 2, 3일을 보내니까 위기감이 드니까 일찍이라도 자고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아. 네. 그러셨구나. 그 어땠어요? 그 네. 제가 뭐 뉴스 아티클을 좀 이렇게 보다가 네네. 제목만 봤던 게 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보수 기독교 네. 측에서 이제 이런 드라마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좀 저는 뭐 굉장히 데모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네. 상당히 균형 잡힌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 신학자로서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삼신 할머니가 나오는데 네. 삼신 할매 네. 아이들을 이렇게 점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존재잖아요. 네. 네. 그게 참 뭐랄까 삼신이 그거잖아요. 트리니티. 트리니티. 네, 삼일체. 굉장히 어떤 이 성령에 좀 연관돼서 그그 아, 그 삼신 할매가 네. 그 삼신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석삼자에 그 네. 귀신 신자 쓰는 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삼신 할매니까 새로운 해석이 또 등장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존재이고 네. 또 이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삼신 할매. 그래서 되게 저는 삼신할매가 참 예뻐서 좋더라고요. EL. 네. 그리고 신의 존재가 또 있는데 나비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서 몇 가지 굉장히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말들을 하고 가요. 신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고 답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고 그 운명 안에서 스스로의 또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또 인간의 의지라. 그렇죠. 자유의지. 상당히 그래서 신학적으로 균형 잡혀 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러게요. 그리고 공유가 참 잘생기고 이쁩니다. 네. 남자가 봐도. 그래요. 공유. 그 전 공유처럼 되고 싶다. 저희가 예전에 저번에 또 제가 드라마 보면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예. 네.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랬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그 네. 예,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공유처럼 공유처럼 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공유. 예. 아 저희가 예전에 자유의지 네. 대해서 이제 방송했을 때 네.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이 토속적인 신앙들이 네.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인 그런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네. 그런 운명론적인 부분들과 어떤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잘 섞여 있다 이렇게 네. 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또 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테마가 용서입니다. 용서. 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서로 상처를 준 그런 관계 또 그것을 용서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게 또 신의 섭리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플롯 중에 그게 들어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저는 그렇게 내용적인 면으로 보면은 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테마 네. 신학적인 테마들과 네. 일치하네요. 아 굉장히 예, 많이 일치하고요. 그 네. 거기서 이제 뭐 얘기하는 뭐 전생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장치죠. 예, 그 주제를 풀어가기 위한 장치들이고 그것이 하나의 닥트린으로 하나의 교리로서 그것을 드라마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걸 방향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치한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걸 잘 보고 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네. 건전하게 예. 그리고 도움이 되게. 예,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거는 예술적인 가치로 보고 예.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덮어놓고 이제 무속신앙의 그 모습으로 그려졌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덮어놓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예, 네. 들고요. 예, 지금처럼 우리 애너님이 하셨듯이 신학적으로도 그걸 잘 풀어내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또 드네요.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네. 그 압축해서 얘기하면 진짜 한 시간 반 만에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거를 16부작으로 늘려가지고 한 시간 반짜리를 16부작으로 네, 계속 네. 보여줬던 거 또 보여주고 네. 틀어줬던 노래 또 틀어주고 네. 머릿속에서 지금도 계속 OST가 맴돌고 있습니다. 네. 괴로워요. 네, 그 네. 드라마적 장치죠. 네. 정말로 한 시간 반에 에, 만약에 할리우드에서 이거 판권 사서 영화로 만들면 네. 두 시간짜리로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뮤직비디오를 정말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는 네, 네. 그런 느낌의 드라마였어요. 네, 그래도 훌륭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또 디스를 하면 청취자들이 화를 낼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래요. 저는 지난 주에 그 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 좀 바빴어요. 예. 계속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뭐 아무튼 네. 뭐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재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행사를 하면 목사가 죽어나잖아요. 목사 전도사들이 다 이제 그렇죠. 예. 죽어나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교회 행사들은 재밌어요. 재밌고 즐기면서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재즈 베스퍼스라는 행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먹고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 베스퍼스라는 게 그 오래된 형태의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또 묵상과 음악이 결합된 형태의 그런 기도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재즈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처에서 활동하시는 그 아주 잘 하시는 그 재즈 트리오 밴드랑 보컬이 오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그 시간을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재즈 연주와 말씀과 묵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네, 그런 행사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재즈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어디 가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어디 가가지고 재즈 공연 보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사실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예. 근데 이런 기회를 예, 가질 수 있다는 데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좋은 교회네요. 예. 보컬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흑인 아주머니 이렇게 좀 몸집 크신 분이신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정말 힐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중간 중간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것조차 즐겁게, 예, 굉장히 즐겁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리고 이제 그 재즈 베스퍼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이 행사를 의도한 기획한 의도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이 버블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죠. 전도 차원에서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재즈를 매개로 해서 네. 또 교회에 한 번씩 오시고 또 말씀도 듣고 혹시나 그게 또 와닿으시면 또 주일 예배도 오실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의도를 해서 했는데 한 60%? 그래서 70%는 처음 뵙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참석하신 분들의 네. 예, 한 100분 넘게 오신 것 같은데 예, 그중에 한 60-70%는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저희 그 주이시 템플 예, 그 유대교 사원이 이제 요 근처에 하나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유대교 사원과 저희 교회가 40년 동안 이렇게 서로 교류 관계를 가져왔어요. 네. 예, 역사가 깊죠. 40년이면.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은 서로 이제 목사를 교환해서 네. 거기 이제 랍비죠. 예, 랍비가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설교하고 또 그쪽 이제 금요일 예, 안식일 예배에 또 저희가 참석해서 저희 목사들이 또 같이 그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같이 인도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예. 그 정식으로 유대교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린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저도.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예, 그때 이제 여러 군데 방문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예, 여러 이제 다른 종교. 네, 저는 예. 이맘 아니 저기 뭐라 하죠? 무슬림들. 무슬림. 예, 모스크. 한, 모스크. 예. 예, 거기 갔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이맘 거기 목사님 같이 네, 네. 인터뷰하고 이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텍사스 달라스에 네. 다닐 때. 저는 저희 그리스 정교회 교회 갔던 게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어. 가톨릭도 갔었고. 예. 근데 어, 유대교 회당 예배는 처음 갔던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너무 좋았고요. 어, 또 이제 예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히브루 생각이 또 나고 네. 어, 실제로 히브루를 읽잖아요. 네. 네, 그 리터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 열심히 보면서 이제 옛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네, 같이 읽고 네,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종교의 전통들 안에 서로 차이점들이 있지만 네.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는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 것인가 예,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같은 거예요. 네. 추구하는 바가 같은 거고. 네. 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목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예, 그 안에서 다른 점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데 중심을 두고 예, 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예, 어, 좀 피곤하지만 뜻깊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 예,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예, 프로포저를 거의 다 썼어요. 어 그래요? 예. 어 축하드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어. 예, 빠른 시간 안에 네. 예, 해야죠 좀. 퀄을 빨리 맞춰야죠.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어 저희 그 한 주 쉬는 동안에 또 댓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네. 저희가 댓글을 한번 또 봐야죠. 그래요. 우리 저는 뭐 아리오바고님 댓글을 쭉 읽어봤는데 에, 창세기를 또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리오바고님께서 네. 요셉 이야기를 쭉 읽고 창세기 후반부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어, 생각하신 내용들을 쭉 적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의 믿음,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노예로서와 감옥 생활 내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되었는가? 두 명의 관원장의 꿈 해석을 통해 청탁한 것도 물거품인 듯 보이는데 남들의 꿈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였기에 그런 대담한 제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 파라오의 총리직 제안은 목숨을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전체 부족 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 요셉이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렇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예언한 것 어,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아, 예언자가 하나님의 일을 선언할 때 그의 육신적 안위를 담보하지 않고 예언하는 일은 없다.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7년 풍년, 7년 흉년 예언한 거는 사실 목숨을 담보하고 그렇게 예언한 거죠. 그렇게 네. 안 이루어졌으면 네. 어, 해꼬지를 당했겠죠. 예, 그의 꿈 해석은 예언자적 선언이므로 그의 목숨과 가족과 부족 전체가 이 말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언자 코스프레하면서 하나님 운운하는 일이 있다. 그때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주둥이만 살았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언자가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고 네. 어느 때나 사실 예언자들이 많이 있죠. 그쵸? 예, 특히 좀 사회가 안정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우후죽순으로 어, 예언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장래를 네. 말을 하는데 참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서 그런 말을 골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요즘에 제2성전 그 유대교를 중간기 하시는군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그런 의견들을 네. 지금 많이 읽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사실 제일 처음 쓰여진 게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단은 그걸 R1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R1. 네. R이 뭔가요? 리덱터란 뜻이에요. 편집자. 네, 그래서 편집자 넘버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 또 쓰여진 거냐? 그 포로기 때 쓰였다는 거죠. 포로기 때.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네. 네. 그것이 이제 집필이 된 거고.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그리고 그 역사서가 먼저 쓰여진 네네네. 거군요. 그리고 네. 다윗 왕조의 역사.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편집자가 또 쓴 거기 때문에 네. 그 원역사의 그런 뭐 JEDP 있잖아요. 원역사 그 모세오경에 준하는 네. 그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뭐 이런 역사들 원역사를 네. 나중에 붙인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역사서라는 거는 이 역사가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가까운 시대일수록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네. 사실 현대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정확한 역사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가장 가까운 그렇죠? 역사니까 사료가 네. 가장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 그걸 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시대 역사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창세기가 더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또 역사가가 언제 살았냐 이걸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쓴 역사의 끝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 같은 네. 경우에는 여러 단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리덱션을 거쳐서 네네네. 또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정확히 끝이 언제인지 또 알기 힘든 그렇죠. 부분이 또 이제 있죠. 지금 편집자니까 네. 편집자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네. 일단 그 사람이 집필한 부분은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 원역사를 거기다 붙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수기는 일단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유대 땅에 정착을 하면서 제사장 그룹이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 제가 지금 민수를 했네. 네. 신명기. 신명기. 네, 신명기는 신명기 사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신명기 사관에서 쓰여졌다라고 보죠. 신명기 사관이랑은 조금 달라요. 굉장히 그래요? 미묘한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정치적인 그런 배경에 의해서 그런 사관이 결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일단 포로기에 있을 때는 유다 왕이 아직 안 죽었어요. 유다 왕이 계속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고 네. 바벨론 궁정에 거하면서 그래도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다윗 왕조는 이어졌어요. 그 안에서. 네네. 그래서 다윗 왕조의 끝에 있는 왕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네. 네, 그 스룹바벨이 이 페르시아 그 황제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네. 네. 그런데 내 반란이 일어나서 시빌 워가 일어나요. 그 네. 유대 땅에 정착 이미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랑 네네. 돌아온 세력들이랑 전쟁이 일어나서 스룹바벨이 죽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룹바벨이 죽어서 돌아온 사람들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저쪽 편 왕이 우리 왕인데 죽은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랑 네. 그 돌아온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네. 저쪽 편 왕이 우리 왕인 거예요. 스룹바벨이 다윗 왕조잖아요. 네, 네. 남아 있는 사람들의 적통 왕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분쟁이 생겨서 싸우다 보니까 스룹바벨이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시빌 워는 종료가 되고. 아, 그러니까 예. 우리 왕을 우리가 죽였다. 그렇죠. 이런 뭐 식으로 거죠. 돼서 예. 이제 예. 반성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살기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네. 예. 돌아온 세력이 그 왕이 이끌고 온 세력과 또 대제사장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네. 사독 계열 대제사장 그룹이.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왕이 죽고 나니까 그 권력이 제사장 그룹에게로 넘어갔죠. 그렇죠. 제사장 그룹에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는 다이아키라고 해요. 그거를. 네. 두 왕이 있는 거죠. 두 권력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함께 이제 왔는데 왕이 죽고 나니까 제사장 권력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에게 권력이 다 돌아갔을 때 생겨난 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신명기 사관에서 강조하는 게 모세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신명기상에서 강조되는 모세는 제사장입니다. 네. 레위 지파. 그렇죠. 네, 제사장이고 네. 모세가 하는 말만 하나님에게 받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 이렇게 지금 아리오바거님께서 말씀하시는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예언들을 다 무시하자는 거죠. 예, 공식적인 대제사장 한 사람의 말만 듣자. 예.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예, 공식적인 예언가 한 사람만 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듣다 보니까 네. 그 굉장히 가톨릭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뭔가 정형화되고 네네. 힘이 한 곳으로 모이고 네. 교황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네, 네.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아레바고님 댓글이 계속 이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이 내러티브의 요셉 내러티브의 결론으로서 아리오바거님께서 해석하신 거는 이 요셉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빈부와 귀천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전에는 귀족도 있었고 종도 있었는데 7년 흉년에 모두 파라오의 종이 되어서 귀족도 종도 노예도 가축도 모두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다. 모두가 종인 것이다. 모두가 종이라는 얘기는 모두가 동등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평등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파라오 이걸, 빼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결실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잘 해석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훗날 요셉의 이 정책들은 이 평등을 이룬 정책들은 실패하였고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시작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이런 요셉에게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 그는 이집트를 복음화했는가? 성시화했는가? 예수 믿으라 전도했는가? 이집트 왕실을 개종시켰는가? 그 자녀들은 모계 신앙 교육을 했을까? 그의 장인은 그 나라 제장이 아니던가? 그 집안은 구원했을까? 모계 신앙 교육은 뭐예요? 모계 신앙 교육은 젖먹이면서 율법을 알려주는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런 건가요? 네. 네. 어쨌든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뭐 예수 믿으라 뭐 개종 뭐 이런 건 아직은 사실 이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 근데 저는 네. 그 아르바구님의 글을 보면서 네.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 있는 네. 이 관찰에 좀 놀란 게 그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땅과 신분과 경제 제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의 경제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량화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되는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땅이라든지 지대, 예, 그리고 노동력, 예, 그다음에 자본. 예, 이게 경제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을 수량화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출발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요즘에 칼 폴라니라는 그 경제학자가 각광을 다시 받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칼 폴라니 연구소도 이제 조금 유명해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칼폴라니가 지적한 문제점이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모든 땅이 다 파라오에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 파라오한테 주어지고 네. 남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법률로 정해진 것만큼의 세금만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세의 장원 제도 같은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이 신자유주의적인 이 자본주의의 체제와 중세 장원 제도의 그 체제를 비교를 해볼 때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 혹은 더 서스테이너블한 오래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았을까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중세 장원 제도 쪽에 더 그 방점이 찍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자본으로 다 환원하다 보니까 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익밖에 안 남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것을 소유하는 데 의의를 두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미친 경제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중세 장원 제도와 같은 이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네. 그래서 참 놀랐고요. 좋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랬습니다. 우리 엿장수님께서 엿장수님 돌아오셨는데 살짝 적어 주셨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사람을 찾습니다 했는데 흐르는 강물님을 보신 분은 즉시 아레오바고 전기파 이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장님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살짝 써주시고 네. 바쁘신가 봐요 요즘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퀄리티가 요즘에 지속성도 좀 없고 맨날 쉬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 뭐 다 설 때문에 좀 바쁘시기도 하셨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혜님께서 신혜님께서 이제 새해에 헤헤 웃으며 살아요 이렇게 새해 새해 새해 헤헤 웃으며 살아요. 네 귀엽게 적어주셨는데 네. 이 신혜님이 누구실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전 제이원님이 아닐까. 아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나이대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재현님 방송 안 듣는다고 확신을 하셨잖아요. 몰래 듣고 계실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무튼 그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시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더 많이. 재현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블루투스 스피커 사셨냐? 블루투스 헤드폰 사셨냐고. 아, 아닐 거예요. 네. 그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제 경제적인 부분, 경제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기사가 있어서 뽑아놨거든요. 네.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학자가 계십니다. 네. 그래서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 하시고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 하셨대요. PhD가 두 개나 두 개를 갖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든 Theological Seminary 이든 신학교에서 교수 하시다가 학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1986년부터는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구약 신학을 가르치시고 2000년에 은퇴하신 분이래요. 그 연합 그리스도 교회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럴 거예요. 영어 약자로는 UCC라고 하는데 네. United Church of Christ라는 교단인데 상당히 그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진보적인 교단에 속하죠. 이분이 책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혹시 이것 중에 읽어보신 거 있으세요? 예언자적 상상력. 저 이거 읽어봤던 것 같은데. 저는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아, 네. 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설교학에 대해서도 이분이 조예가 깊으셔서 네.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라 그 구약 옛날 설교학 교과서로 한번 네.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그 뉴스앤조이에 이분이 인터뷰한 것이 이제 기사로 나와서 제가 이거를 뽑아왔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당신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네. 우리는 대부분 사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다. 성, 낙태, 동성애 같은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런 사안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이슈는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이슈는 공적, 정치적, 경제적 정의다. 정의는 예수님의 사역, 구약의 예언적 전통에서도 중심에 서 있다. 예언적 전통이 따르고 있는 토라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다. 근데 나는 우리가 개인의 안락함을 위해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읽도록 배웠다고 본다. 굉장히 좋은 통찰력이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예. 그러니까 이 성경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핵심되는 이슈와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매달려서 네. 예, 그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요즘 교계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예, 예를 들면은 뭐 동성애 문제가 뭐 한 10년 전부터 예, 큰 이슈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예, 뭐 더구나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동성애는 낙인 찍기 바쁘니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한 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에 서 있는 거는 공적, 정치적, 경제적 정의.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거기에 더 관심을 쏟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이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면서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에 오히려 매달려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생명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라는 설명에 저는 너무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오독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이 개인적 행복과 웰빙, 죽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법을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언자들이 진짜 설파한 것은 사회도덕이었다. 예언서 아무 곳이나 펴서 보라. 예언자들은 언제나 과부, 고아, 이민자, 빈자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은 임금, 불공평한 저울, 경제를 왜곡하는 탐욕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불평등이 결국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피할 수 없는 메시지다. 아,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 아주 그 중심을 꿰뚫고 있는 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회도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항상 그랬고 예수의 메시지도 언제나 고아, 과부, 이민자, 빈자, 네, 가난한 자, 사회의 하층에 있는 사람, 네. 부족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네. 자기 멋대로 읽고 있죠 다. 그렇죠. 자기 좋은 대로. 네. 네. 그래서 사회 공산주의자라고 불린 적 있나? 항상 그렇게 불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빨갱이라고 낙인 찍히신 학자시네요. 네. 그다음에 넓게라는 말은 이웃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지구에 있는 인류 전체를 이웃으로 보는 것이 예언자적 관점이다. 사유화는 권력과 자원을 가진 몇몇이 자신들의 작은 오아시스를 만들고 다른 사람은 올 수 없게 펜스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벽도 신뢰다. 실례다. 그것은 우리가 늘상 시도하던 일이다. 의료보험 제도로 학교 주거 문제 등에서 사유화를 시도했다. 경제적인 문제조차도 다른 사람과 공유할 필요 없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20세기를 거치면서 배운 것은 사유화된 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총, 개, 군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 체제, 현대 시스템의 네. 문제죠.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로 네. 예, 사유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죠. 개인의 영달과 안위와 또 부의 축적을 예, 추구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예, 이러한 시스템은 예.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네. 한 가지 성숙된 면이 바로 민족주의를 그나마 조금은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거거든요. 네. 예, 그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네. 정말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민족의 어떤 역사가 완전히 끝 종결을 한 거죠. 네.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직도 우리 사실 국가주의 또 민족주의 사실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저희들이. 네. 예.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인 것인 거잖아요. 네. 나라가 망했다 이런 표현. 네. 나라가 그쵸. 망한 것처럼 운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건데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고 페르시아 이 포로 시기를 거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517년에 다시 준공하고 네. 516년에 다시 준공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느헤미야가 재건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성숙해졌어요. 민족주의를 약간 넘어서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나오냐 룻기라는 네. 그런 문학 작품도 나오고 네. 또 욥 뭐죠? 그 고래 밥이 됐던 요나서 네. 룻기나 요나서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 그 암몬 사람이에요. 그 룻이 네. 예, 절대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어떤 회의나 이런 데 들어오지 못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렇죠. 예. 모압인인가봐요. 모압인인가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그런 자손이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그렇죠. 완전 네. 이방인이고 흑인인데 네. 네.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된 거잖아요. 곧 증조 할머니인가 아무튼 예? 다윗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네. 예, 그 점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쓰여진 거죠. 네. 그래서 돌아온 뒤에 이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민족적으로 멸망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제 복속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겪게 된 어떤 성숙한 것이 바로 민족주의를 초월한 정신인 거거든요. 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향해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예언자들도 사실은 처음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예언을 하다가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언자들의 그런 예언도 우리가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사유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유화는 네. 예, 권력과 자원을 가진 몇몇이 자기들의 오아시스를 만들고 또 도널드 트럼프의 벽도 그것의 실례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네. 도널드 트럼프가 딱 6세기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이 갖고 있던 네. 그런 민족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6세기, 5세기, 4세기에 깨닫고 성숙해져가면서 배웠던 것들을 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벽을 세운다는 행위 자체가 갖는 그 함의는 모든 창의성과 네.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들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국이 여태껏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움이었어요. 네. 항상 이 혁신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저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창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런 것은 이 다양성과 자유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그 다양성을 말살하고 자유조차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네. 예, 그러면서 호모지니어스한 네. 예, 단일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네. 우리가 안전하고 네. 우리는 다시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네. 굉장히 닫힌 생각이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저하된 생각이다. 네. 네. 역사 속에서 수십 번 시도되었던 게 바로 민족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인데 네. 내셔널리즘, 예, 예, 쇄국적 그렇죠. 잭. 그게 예. 뭐 하나같이 다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거를 뭐 역사를 모르나 봐요 전혀. 도널드 트럼프는. 예. 그리고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당신의 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네.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도깨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 이걸 염두에 두고 창조하신 게 아닌가. 뭘요? 한류를. 도깨비를 보고 시청하고 싶으셔서 아담가와를 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드라마를 보시면서 네.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폭 빠져서 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게 네. 과정신학적으로는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 본 다음에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그걸 네.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클립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백인들이 그거를 보면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 막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또 국뽕 한 사발 들이켰어요. 저는 그 문화가 네. 사실 세계와 소통하는 또 세계를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세계로 진출하는 네. 네. 그런 사실 굉장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칼이 아닌 그죠? 네. 예, 문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함으로써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한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사실 미국도 문화 강대국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뭐 할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자민족 중심주의, 미국 킹왕짱 네. 이런 걸로 끝나잖아요. 미국 국뽕.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마이클 베이 영화가 다 그렇잖아요. 어벤져스. 예. 네. 다 뭐 그렇죠. 네. 끝에 성적이 휘날리고. 그쵸. 옛날에 그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그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것도 맨 마지막에 네. 성조기가 화면에 그냥 펄럭펄럭 흔들리잖아요. 네. 그 스티븐 스필버 감독이 만든 건데 네. 결국 미국적인 가족주의 또 국가주의, 예, 민족주의, 미국 국가주의. 국가주의죠. 예. 그렇죠.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그렇죠. 아니고. 예. 그것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고 그래서 데이트를 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안으로 파고드는 사실 잘살 깎아먹는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발전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거는. 네. 네. 그렇죠. 전혀. 전혀. 근데 그거를 또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또 세뇌가 되는 거죠. 네. 미국 킹왕짱.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러한 문화 정책이나 그러한 그런 문화적인 기조들은 저는 넓게 봤을 때 또 길게 봤을 때 전혀 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했었나 봐요. 네. 네. 근데 안식일을 쉬는 것, 그러니까 단지 이 시간을 가지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저항의 수단으로서 네, 안식일을 보자 이러한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번 그 저희가 유대교 회당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주요한 그 테마였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쭉 이제 그 렉셔너리 성서 일과표를 따라서 이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네. 그 랍비가 오시는 그 날, 네. 그 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본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그 설교 본문이 그거였어요. 네, 뭐 따먹고 네. 뭐 이런 본문이에요? 네. 네. 곡식을 그래서 네. 그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배고파서 밀을 훑어서 먹었잖아요. 네. 네, 까불러가지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유대인 다른 유대인들이 네. 예,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왜 안식일의 법도를 어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윗도 생각해봐라. 다윗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일행들한테도 나눠주고 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그 읽으면서 네. 성전에서 읽으면서 살짝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를 네. 어떻게 예, 랍비가 받아들이실까? 예. 혹은 그 예배 같이 참석하신 예, 유대교 신자들이 네. 지금 목사라고 나와서 말씀을 읽는데 좋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할까봐 네. 네, 좀 고민을 하면서 읽었는데 대놓고 디스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대놓고 디스하는 걸로.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랍비께서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 풀어 나가셨어요. 진짜요? 역시 종교인들은 네. 이빨이 강해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안식일을 네. 어떤 세상에서 바라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거부하고 우리의 이 성스러움 하나님과 커넥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예, 그러한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안식일을 우리의 현대 삶에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로 이제 설교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월터 브루그만이 하시는 이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놓치는 것,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여유가 없다고 한다. 탐욕스러운 행위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진정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이게 그 비슷한 말씀인 거죠. 그러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또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줄여보면 인종차별과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나에 대한 이야기에는 미국의 그 일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건데 미국의 사법체계와 경찰 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정의의 문제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 모든 것들이 인종차별주의 범주에 너무 오래 있었고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예언자적 임무에서 자라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최근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무슬림 국가 네. 7개국을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다 입국 금지시키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했죠. 네, 그래서 뭐 시민권자도 발이 묶이고 네. 또 그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뭐 영주권 포기하라는 이렇게 막 각서를 쓰게 하고 비행기 안에서 네, 그런 일을 벌였어요. 네. 실제로 이제 공항에 억류시켜 놓고 네.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정명령에 반대하고 불복종하는 네, 그런 시위도 있었고 실제로 공무원들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파면당하기도 했고 네, 그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뭐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데는 뭐 처음 아는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트럼프가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기를 계속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별주의적이고 네. 그리고 또 그 레퓨지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잖아요. 네. 네. 멕시코에 장벽 세운다라고 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일련의 그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전혀 크리스천적인 이 기독교인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변승우 목사 아시죠? 네. 변승우 목사 우리가 저번에 저희가 심하게 깠죠. 네, 좀 네. 이단성 있는 것 같다고. 네. 그분이 쓰신 책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 아.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진짜 지옥이에요. 아. 그 도깨비에 따르면 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도깨비라는 아, 드라마에서 네. 제시하는 그런 기준에 따르면 네. 도널드 트럼프는 바로 지옥이에요. 도깨비를 좀 보여줘야겠네요. 도널드 트럼프한테. 네.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자 편에 서고 예. 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네. 이거는 기독교인이 당연히 예,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어떤 삶의 가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 어떻게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예, 또 그 본인들과 그 생각을 함께하는 그 일명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는지 네. 예,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미국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병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병들어 있죠. 그 네.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때 같이 했던 목사들도 하나같이 다 그렇죠. 그 번영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예, 복음주의적인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진정한 복음주의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 번영 신학의 바탕을 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네.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말이 너무 남용됐어요. 그렇죠. 잘못 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영 신학으로 인해서 네. 뒤틀린 복음주의.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신학과 신앙 때문에 미국의 교회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데 네.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시금석이 되는 어떤 이 미국 교회에 대한 이 하나의 테스트, 중대한 테스트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독일의 이 기독교가 네. 나치 정권 하에서 테스트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완전 망했죠. 예, 네. 그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해내지 못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였거든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친정권적인 그런 설교나 하고 친나치적인 예, 친나치적인 네. 그런 메시지를 해서 나치를 부추긴 오히려 그런 면이 그쵸. 있고 오히려 또 그 예. 이렇게 예.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올려놨죠. 네. 예. 지금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비슷한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진정한 교회라면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그 정권에 어떤 브레이크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예. 근데 글쎄요. 트럼프의 저는, 예. 몰락과 함께 몰락하게 되겠죠. 그렇죠. 교회가 네. 몰락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이 미국 기독교가 그 진정성, 네. 그 생명력, 예. 그리고 그 참된 아이덴티티, 네. 정체성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저는 좀 이렇게 증명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쵸. 미국 교회가 참 예수의 정신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걸 한번 증명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 뒤틀린 복음주의 계열이 네. 많은 힘을 얻고 있죠 요즘에. 네. 그러니까 그 네. 사실 참 대중의 욕망에 네. 그 굉장히 호소하는 그런 정책이고 이게 그렇죠. 그 특정 그런 백인 교육 못 받지 못한 백인 남성들 네. 지지층들에게 아주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는 사실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56%가 뭐 이렇게 찬성한대요. 예, 그 행정 조치에 대해서. 아 그래요? 예, 샤입 트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그런 행정 조치에 환호하는 지지층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저희가 볼 때는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교인들 교육을. 그렇죠. 네, 그냥 네. 신앙 교육을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값싼 은혜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네.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구원의 스테이러스, 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라는 것에만 만족하고, 뭐 본인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값싼 은혜를 네. 나눠주고 있는 하나의 사업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 복음의 정신이 실종돼 버린 교회. 그런 교회라는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faith와 finance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습관을 사실은 드려요. 번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 메시지가 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페이스와 파이낸스 그리고 패밀리 이 세 가지 가치를 네. 엮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사실은 네. 굉장히 프랙티컬하죠. 네. 신앙과 재정과 가족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설득력 있고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은 사실 패밀리도 제쳐두고 그쵸. 파이낸스도 제쳐두고 네. 페이스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그리고 그 사랑은 네. 가족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그렇죠. 전 인류의죠. 이방인들을 위한 네. 사랑이고 뭐 네가 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레디컬한 네, 사랑이죠. 그렇죠. 레디컬한 방식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네. 급진적인 요구를 네. 우리들한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마리파이 한 거죠. 이렇게 다 좀 완화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딱 입맛에 맞는. 예, 그 저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복음 이 번영 신앙을 가르치는 거는 내 입맛에 맞는 신앙으로 야외 하나님은 굉장히 통제 불가능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금송아지를 세워두면 적당히 거기다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는 그냥 파티하면 돼요. 예,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제사 잠깐 드리고 파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금송아지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제 출애굽기를 잘 보면 네. 굉장히 모세가 사람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라 그래요. 네. 네 그거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네. 나고 자라난 사람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네.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신들은 다 보이잖아요. 네. 네. 형상이 네. 다 있고 이름도 있고 네. 뭐 가족 관계도 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네. 네. 이렇게 상징적인 또 네. 신의 존재고. 네. 네. 근데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론이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아론은 네. 그것을 야훼라고 생각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야훼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건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교회 그 이제 이 복음주의 진영의 번영 신화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트럼프 위기를 교회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네. 같이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저희는 따로 가죠. 따로 갑시다. 네. 따로 가다가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아, 한국 가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쫓겨나죠. 그러시고. 네, 쫓겨나면 가야죠. 뭐 못하겠어요. 네. 뭐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러게요. 네, 행정 조치로 T1 N1 네? 나가 N1 나가 그럼 나가야지. 그러게요. 네. 네. 제가 뭐 뉴스 이거는 즐거운 뉴스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배울 게 있는 뉴스도 아닌데 네. 화가 나는 뉴스라서 하나 더 체크해봤거든요. 네. 김해에 있는 모든 민족 교회라는 데가 있대요. 아 예. 예. 교인 수가 1,000명 정도 이르는 그래도 네. 한 중형 교회 네.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최정철 담임 목사가 있는데 성추행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 네.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그랬나봐요. 네. 네. 여기는 이제 고신 즉 교회인가봐요. 근데 이 최 목사도 고신 측 그 회록 부서기로 총회 임원이래요. 네. 그래서 고신대와 복음병원 이사 경력도 있대요. 총회에 잘 나가는 목회자였대요. 근데 지난 1월 15일 공동 의회에서 본인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대요. 근데 이 교회 당회가 최 목사에게 전별금 8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 성추행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끊이지 않고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한 명씩 사랑이 이렇게 많아 목사님들이. 그렇죠. 네. 굉장히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네.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네. 뭐 끊이지 않고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피곤해서 그런 너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많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고 하시는 것 같아.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새벽 예배 끝나고 정신이 없으니까. 새벽에 네. 새벽 아니 그냥 제 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이 네. 어떤 그런 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네. 네. 자기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자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예, 그렇게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네. 뭐 자세한 내막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드러난 거는 이제 8억을 예우 차원에서 이제 주기로 전별금으로 8억을 주려도 이게 저는 가장 확실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뭘 8억을 줍니까? 예. 그 우리 예전에 네. 예. 병욱이 형 13억 받았죠. 13억 받았죠. 받아 처먹었죠. 네. 13억 받아 처먹었는데 네. 자기 받을만 하다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 참. 아이고 예 참 예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네. 예. 그만하죠. 이거는 그냥 네. 미친 걸로 예. 제정신이 아니신 걸로 네. 네, 좀, 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요하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장로 여기서 이 교회 장로가 전별금 액수를 자발적으로 8억으로 책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최 목사가 단지 200명으로 1,500명까지 성장시킨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전 여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네. 이거를 그러니까 CEO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네, 교회 CEO로 보는 교회에 거죠. 대한 이해 자체가 교회가 네.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네. 잘못 이제 이제 정립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교회를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200명에서 이거를 돈으로 바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본금 네. 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상장시키고 네. 예, 새를 키워가지고 네.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주식회사가 됐잖아. 네. 그동안 키운 공은 인정을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나갈 때 이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냐. 굉장히 뭔가 이런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교단주의가 줄 수 있는 그 장점이죠. 예, 그것을 잃어버린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님들이 좀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의미로 보자면 그런 걱정 안 하고 예. 그럼 뭐 세를 빨리 늘려야 된다든지 혹은 뭐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회를 막 성장을 시켜야 되는지 이거 걱정하기보다는 네. 자기가 목회자로서의 그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교단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미국 장로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그래서 그 기본 그러니까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목사 최저 임금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연수가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조금씩 올라가고 예,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그냥 먹고 살 만큼 주는 거죠. 네. 그럼 뭐 예. 교인이 꼭 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좀 약간 공무원 반공무원처럼 반공무원이죠. 예. 근데 그것도 좀 건데,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저는 교인이 느는 거가 걱정이 돼요. 저는 우리 제가 중고등부, 네. 대학부, 청년부 다 맡고 있지만 네. 지금 보니까 세 보니까 21명이더라고요. 재적이. 근데 이제 참석하는 애들은 뭐 10명, 12명 이렇게 돼요. 15명. 네. 저는 늘까 봐 걱정이에요. 왜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 많아지면. 네, 많아지면 제가 저는 에너지가 뭐 정해져 있는데 네.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한데 네. 한 사람한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그만큼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더 적어질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맞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네. 저는 그냥 제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충실히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네. 아주 정말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요. 네. 그리고 전 그렇게 제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을 섬길 수 있으면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거 자체로 저는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목회자가 사실 그 목회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네. 정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예. 사랑으로 교인들을 케어하고 하는 게 그게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네. 해야 될 일이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200명에서 1500명 성장시켜야 되고 네. 그래야 나중에 나갈 때 얼마 받고 나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200명으로 시작해서 한 300명까지만 성장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났을 거예요. 1500명으로 성장시켰으니까 이제 어깨도 좀 우쭐한 거죠. 그쵸. 으쓱으쓱하고 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200명에서 300명으로까지 뭐 성장시켰다. 그러면 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더 투명하게 서로서로 네. 서로 더 사랑하고 그죠? 그러면은 이 목사도 내면이 건강했을 거라고요. 어떤 그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꼈을 거라고요. 네.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으쌰으쌰가 1500명까지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CEO로서 살다 보니까 부하 직원들을 건드린 거예요. 네. 아이고. 네. 아무튼 절대 우리는 CEO는 되지 말고 CEO는 되지 말고 네. 그냥 저는 엄마나 아빠 요 수준으로 목회자는 가야 됩니다. 엄마 아빠 삼촌 네. 이모 삼촌 이모.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들 돌보시 아들 딸들 돌보듯이 섬기듯이 섬김 사랑으로 섬기는 네. 그런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목회를 할 때 나도 건강해지고 내 케어를 받는 성도들도 건강해지고 나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1500명을 어떻게 혼자 케어합니까? 혼자 못하죠. 다 부목사들이 하는 걸 텐데 그러면은 네. 1500명 1500명과 자신의 영적 건강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되는 독이 거죠.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할수록 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맞아요. 사랑할수록 진심으로 사랑을 받는 거고 네. 그런 게 전혀 없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속이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해보니까 한 30명이 넘어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아, 저는 한 15명만 넘어도 네. 힘들어요. 케어가 힘들어요. 이름 기억하기도 힘들고. 네, 맞아요. 네. 한 30명 정도면은 네. 적당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12명이었어요. 네. 12명도 예수님... 12명도 제대로 케어를 못 하셔서 한 명은 배신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았지만 네. 한 100명 단위. 예. 네.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네. 기적을 베푸실 때 네.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끊어 가지고 앉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사이즈의 그룹은 그 정도가 아닌가. 네. 50명에서 100명 사이. 네. 네. 내가 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시간을 갖고 들어줄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해야 되거든요. 듣기만 하면 바보가 됩니다. 네.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한국 교회가 1,500명 이 사람 1,500명이 듣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뭐 또 이 기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봤네요. 네. 네. 타산지석으로 잘 삼고. 그렇죠. 네. 예. 이제는 오늘 이제 구원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4주 동안 예상보다 2주나 더 길어졌어요. 네, 원래 3주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감사한 일이죠. 5주까지 길어졌는데. 뭐 덕분에 저도 이제 좀 이것저것 책도 좀 읽어보고 정리를 좀 더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감사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과정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맛배기로 네. 네. 잠깐만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예. 오늘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과정 신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존재이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모습이고 예,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이란 것은 과연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정 신학의 중심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과정 신학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도로 따지자면,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 신학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신학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그 화이트헤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 화이트헤드 선생님은 예수를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예, 그렇게 생각을 진짜요?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통찰과 네. 우리가 가진 지적인 풍성함 또 감정적인 풍성함이 이 깊이가 과거의 인물들에서부터 온다라고 화이트헤드는 이야기해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예수가 가지는 중요도를 가장 최고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의 방식을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리스도교는 이와는 달리 예수의 생애와 더불어서 출발을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가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중요도를 갖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요소들을 갖추는데 어떤 거냐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최선의 모든 것으로부터 반응을 불러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과정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적인 목표들을 우리 삶에 얼마나 실현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예, 그 테마가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 그리스도의 생애는 지배하는 힘의 과시가 아니다. 그의 영광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을 위함이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그의 힘은 강압적 힘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최상의 관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이 제국주의적인 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강압적이고 예, 억지로 시키는 힘이 아니라 설득적이고 또한 그 강압적인 힘을 오히려 제거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최상의 힘은 설득의 힘입니다. 예, 강제하는 힘이 아니고 네. 예, 이거는 플라톤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 결국은 설득의 힘이다. 강제하는 힘이 아니고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은 자기 생애 후반부에 이르러서 그걸 가까스로 거기에 이르렀다. 그 관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힘은 플라톤이 이론적으로 예언했던 것을 행위로 계시한 데 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바로 예수에게서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탁상 공론으로 그쳤다. 플라톤은.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행동했다. 그렇죠. 좋은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는 사랑에 의해서 서서히 작용하는 세계 내 부드러운 요소들을 강조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재를 느끼게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을 이론적인 형태로 표현하지 않았다. 보도된 예수의 말들은 정식화된 사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직접적인 통찰을 묘사한 것이다. 그 사상들은 그의 마음속에 직접적인 모습들이었지 추상적인 개념들로 분석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들은 행동들이지 개념들의 조정이 아니었다. 만약 언어 그 자체가 사건이 아니고 과연 언어이어야 한다면 그는 언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추상적인 언어로 말했을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네.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추상화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일상의 말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일상의 일들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사람들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 네. 갈릴리 농부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체계를 사용해서 추상적인 세계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놀라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제 화이트헤드는 그걸 순박한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야기의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힘과 질서라는 현실적 문제들과는 별로 관계 없이 이야기했다. 저랑은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 화이트헤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의 말이 비현실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만 많은 그 비유로서 가르치신 가르침들은 그 제국주의적인 요소와는 별개의 굉장히 그냥 순박한 말로 설명이 된 거잖아요. 농사에 비유하고 뭐 집 치우는 네, 뭐 그런 비유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바로 비현실성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인간 사회의 결점을 검출해내는 하나의 척도를 구성해내며 그 갈릴리 사람의 심상이 비현실적 세계를 꿈꾸게 하는 한 그 심상은 불안정한 정신에 감염되는 것을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좀 번역어라서 그러니까 그 누가 번역했나요? 글쎄요. 류로 시작하시는 분이 하지 않으셨나? 아 진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세요. 번역한 사람 전화해서 따져야지. 어떻게 이대로 번역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예수가 전달한 네. 네, 그 정신이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예수가 오히려 싸우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본인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가 가졌던 메시지의 힘이라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의 생애가 보여주는 또 중대한 점은 도덕적 직관을 보여줬다. 라고 이제 또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진보를 구현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플라톤을 또 좀 비교를 하면서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별로 이 관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플라톤에서는 그 연극적 모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굴의 예를 들면서.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이데아들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연극적 모방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삼위일체의 각각의 위격들이 상호 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네. 네. 서로 안에 존재한다. 네. 서로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성육신하였고 세계 전체에 하나님이 직접 내재한 것으로 말했다. 그래서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 실제적으로 내재한다고 주장했던 이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이론에 있어서 플라톤의 이론을 개선한 유일한 사상가들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그 이후에 이게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네. 오히려 이 삼위일체를 연구했던 네. 그 신학자들이 플라톤에서 조금 발전했다. 네. 그 뒤로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형이상학적인 발전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을 하면서 이 존재들 간의 실제적인 내재적 관계라는 것이 이 화이트 헤드가 이야기하는 유기체 철학의 중심적인 테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끌어오는 거죠. 네, 설명을.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또 볼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그 서로 다른 존재 속에 내재하는 그 유기체 철학에서 보자면 성육신하신 그 로고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철학에서 예수를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 네. 우리 애너님도 여러 번 그 로고스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육신한 로고스는 그리스도이고 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물에게서 현존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의 원리로서 그렇죠. 작동할 수도 네, 있고 히브리서의 네. 말처럼 그렇죠. 근데 모든 사물들에 현존하지만 피조물들이 이 로고스에 호응하는 결정을 할 때 만약에 그거에 맞는 결정을 하면 그리스도는 그 안에 위대하게 현존하지만 로고스에 대항하는 결정을 내릴 때 적게 현존한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단지 예수가 성육신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육신이 그 피조물들의 그 시시때때로의 결정에 예, 얼마만큼 현존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자기의 현존에 가장 철저하게 스스로를 개방할 때 가장 철저하게 현존한다.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전적인 그 구원론에서 봤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제시를 해줬고 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잖아요. 옵션이 예, 나뉘어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혹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그 개방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그런 이 정적인 스태틱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신학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시시때때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순간순간의 결정들에 얼마나 우리가 오픈되어 있을 수 있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네. 그 거기에서 좀 다른 점이 좋네요. 있는 거죠. 그 도깨비의 결말이 사실 네. 그걸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그런 아, 이야기가 나와요. 네. 우리 도깨비 신학을 한번 들어봅시다. 도깨비 제 16화 맨 마지막에 네. 도깨비 가라사대 아니 그 여자 주인공이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는 이 스포일러 알러트인데 그런 결정을 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예. 한 젊은 사람이 있어요. 네. 보수적인 이 도덕적인 원리들을 엄격하게 신봉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릴 때부터 네. 그런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한 단체의 이제 구성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예,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 반대되는 관념들이 있을 때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그런 대응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냥 그렇구나. 저런 게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화이트헤드는 마비라고 설명을 해요. 마비되었다. 네.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그 대치되는 관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후에도 보수적인 도덕적 원리들을 고수하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네, 이거는 다른 가능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의식과 관련된 위협 요소, 자신의 생각을 위협하는 그 요소들을 다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배척하는 거예요. 네, 네. 수용성이 없는 거죠. 제로죠.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입장들을 버리면서 새로운 친구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수용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엄격한 도덕적 원리들을 보류하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태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 반반인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 새로움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는 변화를 이루지만 그와 같은 변화들은 기존의 요소들을 재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걸로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재배열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네. 더 위대한 패턴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네. 네. 다섯 번째는 그 도덕적인 엄격함, 이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고유한 가치들을 지닌 것임을 그 새로운 생각들과 함께 대비시키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괄적 관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비 속에서 더 풍요로워진 예. 그 관계를 혹은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새로움에 대해서 열려있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마비 상태는 자기가 제대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응답할 수 없는 상태임을 네.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무작정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남의 생각을 따르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라고 보질 않아요. 예. 그 서로 다른 생각의 강력한 대비 속에서 그것을 더 포괄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엮어내는 것, 단지 재배열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 예.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패턴을 창조해내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네. 예. 좀 다르죠? 지금까지 봤던 구원론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조적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적인 또 응답적인 사랑이죠. 예. 그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적인 힘이에요. 네. 예.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 신적인 창조적인 힘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삶에서 구현해낸다면 우리 삶에 늘 창조적인 변형을 일으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유기체적인 성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 안에서 이뤄내야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이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져서 그 하나님 안에 경험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 행복함을 느끼면 그걸 이제 이 과정신학적인 용어로는 향유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영어로는 enjoy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가능성들을 우리 삶에서 이뤄내는 것이 바로 향유인 거예요. 예. 그런 향유를 많이 이뤄내면 이뤄낼수록 하나님의 향유의 크기도 커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재료로서 다른 사람들과 혹은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의 자료로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다른 존재들의 또 향유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 단지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의미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창조적인 힘들을 가지고 창조적인 변형을 많이 이뤄내면 이뤄낼수록 나는 더 하나님과 세상에 공헌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나게 되고 내가 뭐 명예를 얻게 되고 내가 뭘 더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향유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럼으로써 코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내 삶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이 다 한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적인 그 사랑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예,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뭐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예. 도깨비에 네. 완전히 부합합니다. 모든 내용이. 아, 그래요? 네. 네. 도깨비를 봐야겠네. 네. 도깨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오. 그 사람들의 삶에 간섭을 하면서 네. 그 사람들이 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살짝살짝 도와줘요. 아. 네, 살짝살짝. 그렇군요. 네. 네. 정작 본인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데 네. 그렇구나. 전 연관이 안 되나요? 글쎄요. 보질 않아서 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5주에 걸쳐서 장장 5주에 걸쳐서 구원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조합과 좋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과정 신학이 사실 좀 어려운데 네. 그래도 그나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네. 잘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참 그렇지만 여전히 기존의 어떤 신학적으로 뭐 그 교리적으로 풀어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네. 그런 내용이니까 청취자분들도 좀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렇게 새롭게 풀어 나가는 사실은 그런 관점이 흔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정 신학에 좀 더 우리가 좀 흥미를 갖고 네. 좀 더 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 예고를 또 좀 해야죠. 제가 네. 이제 한국에 2월 13일에 예,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돌아오는데 그 안에 제가 사실은 피원님을 섭외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오셔서 해주실 수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우리 T1님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저도 제가 없는 자리를 피원님이 메꾸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방학 네? 12월? 아니, 2월 2월 2월 네. 13일부터 3월 3일까지 네.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네. 네, 오늘부터 3월 3일까지는 펑 노는 걸로 네. 그래서 청취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 다시 우리 시작했을 때 돌아오시는 네. 분들 데리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네. 열혈 청취자분들만 모시고 네. 네. 저희가 청취자 개편을 하려고요. 내용 개편이 아니고 네. 농담이고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조금 다시 재충전을 좀 하고 네. 한 달 한국도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가 한 달 네.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국 가서 뭐 정모 한번 하세요. 정모 글쎄요. 제가 네. 또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느라 제도 봉사 출신이라 그러시구나. 바쁘시구나. 아니, 농담이고. 저희 이제 가족들이랑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네. 뭐 처리할 일도 좀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시간이 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쨌든 그 한국에서 네. 그 우리 S2님 네. 네. 그분은 만나죠. 그분은 만나. 네. S1님. 네. 네. 그분은 만나죠. 그분은 네. 못 만날 것 같아요. S1님. S2님은 만나고. 아, S1님이 아니고 저기 네. P 누구야? P C C군요. 네. 죄송합니다. C1님. 네. 네. 제 선후배. 네. 다 만나고 네. 즐겁게 만나시면은 네. 뭐 이렇게 녹음 하나 하세요 거기서. 아,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거기서. 네.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제 랩탑 가져가니까 네. 가서 뭐 대충 이제 대화해서 네. 몇몇 분들과 함께 네. 한국에서의 대화. 네. 근데 제가 없이도 사실은 네. 티원님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애너님 없이는 네. 방송이 안 됩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아, 애너님 없이는 방송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오고 가고 틈틈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제 주제를 갖고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제 퀄 시험 주제를 가지고 잘 요약 정리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요즘에 무한도전도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죠. 우리가 감히 무한도전과 우리가 네. 비교하는데 뭐 전혀 관계는 없지만 저희도 네. 네,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무서운, 갖고 무서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팟캐스트 이 세계에서 네. 사실 한 주만 휴방해도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순위가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순위가 아예 없어지겠죠. 없어지죠. 네. 저희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죄송해요. 상황이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러면 뵙지 못하는 몇 주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네. 예, 또 삶의 향유를 누리시기를 네. 예, 바랍니다. 저희는 한 달 동안 진짜 폭풍 공부. 네. 폭풍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에너님은 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전 틈틈이.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